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가요 대양절을 노래하세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남 작사, 리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만민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육사의 날인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군대월민의 기쁨과 열렬한 사상감정을 시음악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작품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우리 민의 마음속에 피어난 인생의 봄도 누리에 넘쳐나는 따사로운 햇빛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과 이따하였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또한 오보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도,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영원히 빛내어가려는 천만국민의 지향과 열망을 폭넓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심오한 사상주제적 내용은 간결한 음악 구조와 민족적 선율에 의해서 더욱 인상 깊게 안깁니다. 빠른 동덕궁 창단을 타고 경축적인 양상을 띠는 선율은 흥겹고 락천적인 성격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노래는 간결하고 통속적이며 민족적인 선율로 하여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통속 가요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과 백도의 혈통을 이어온 영원 무궁할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한 태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길이길이 올려갈 것입니다. 가요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안정호 작사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며 영원히 높이 모셔가려는 온 나라 군대월민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여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 모두에게 자주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자유로운 한 품이 하나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해와 달이 닿도록 높이 모셔가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영광의 전부이기에, 우리의 행복의 전부이기에, 그 뜻을 따르는 전사이기에, 그 뜻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라는 뜻깊은 시형상으로 오보의 수령님을 졸졸이 그리며 따르는 우리민의 사상 감정을 뜨겁고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에 맞게 폭넓고 졸졸한 선율 형상으로 높은 감화력을 불러일으켜줍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개 악단의 첫 악구들에서 6도 이상의 넓은 음진행을 이름으로써 졸졸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의 가슴마다에 끌어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뜻깊은 시어와 풍만하고 졸졸한 음악 형상으로 노래함으로써 수령 영생의 성가로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